러시아 연방 레닌 공산주의 청년동맹 대표단과의 진선윤환 모임이 5일 평양의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모임에는 전영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 청년동맹 2일꾼들, 청년학생들과 러시아 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울라지미르 이사코브 중앙위원회 1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연방 레닌 공산주의 청년동맹 대표단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연설들에 이어 청년중앙예술선전대의 공연이 있었습니다.